오늘의 리디오. Are you shining just for me?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개화 시기도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 흩날리는 벚꽃과 만개하는 푸른 새싹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며칠 전 비가 오고서 날씨가 다시 조금 쌀쌀해지는 걸 보니 마치 겨울의 끝자락이 봄이 오기 전 미풍을 불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는 일교차를 잘 체크하고 건강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화구분들도 점차 개근에 적응해가는 것 같은데요. 꽃 휘날리는 봄 날씨와는 반전으로 과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도 오늘은 그 피로감을 오늘의 리디오를 통해 날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요즘의 날씨와 수업 과제에도 반전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전의 스릴감, 긴장감, 끊임없는 소재를 발굴해내는 추리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을 가져왔어요. 추리하며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마지막 책장을 넘기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데요. 그럼 오늘은 추리소설의 거장이라 불리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명작들을 만나볼까요?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와 이현지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리디오 주파수 맞추고 올까요?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하나야 보석점 살인사건을 둘러싼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담은 추리소설입니다. 위 소설은 올해 2월 22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호화로운 파티의 밤에 일어난 밀실 살인사건, 그리고 무명화가의 죽음에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 트릭을 풀어나가는 수사물입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80년대 후반은 일본의 거품 경제가 정점을 찍을 때였고 부동산 폭등과 주식 열풍 등과 같은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당시 사회의 팽배에 있던 돈과 욕망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유머러스하고 가벼운 터치로 담아내고자 했다는데요. 이 작품은 그의 첫 연재 소설이기에 특성상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지만 소설의 배경을 파고들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부조리라는 무거운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코믹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한 점이 이 책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오드리 헵번을 모티브로 한 여주인공 쿄코라는 인물의 입체성도 이 책의 몰입도를 상승시키는데요.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열망하면서도 발랄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던 인물의 모습과 1980년대 소품인 유선전화, 열쇠, 카세트 테이프 등을 보며 복고의 시대를 다시금 회상할 수 있는 향수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최신작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추리하게끔 내용의 구조를 탄탄하고 허점 없이 구성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결말로 달려갈수록 확신했던 추리와 독자 나름의 근거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 형제 시리즈가 존재하듯이 작가 본인의 생각과 관점이 투영된 캐릭터를 만들어냄으로써 무궁무진한 추리 트릭과 수사 방향을 발굴해낸다는 점에서 작가가 독자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소재를 자유자재로 변주하는 능력을 가진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치밀한 구성과 대담한 상상력, 속도감 있는 스토리 전개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책 제목처럼 그는 마치 계획이 다 있는 것만 같네요. 지금까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였습니다.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d with you. That now our dreams may finally come true.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소설인 라플라스의 마녀입니다.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데뷔 30주년 기념으로 선보인 추리 소설인데요. 그동안 히가시노 게이고는 치밀한 트릭과 반전이 빛나는 추리부터 현 시대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사회 반영적 작품, 서스펜스, 판타지, SF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미스터리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특히 작가는 과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른 정체성의 문제, 범죄의 심리, 어딘가 한 면이 일그러진 가족관계나 사랑의 비극이라는 주제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이번 소설은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과 라플라스 이론 등 물리학과 수리학의 난제들을 중심으로 뇌의학, SF적 상상력, 그리고 황화수술을 이용한 교묘한 범죄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소설이고 생각해볼 거리가 많다 보니 히가시노 게이고 30년 미스터리의 집대성이란 평가까지 나왔다네요. 평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개념들도 친숙하게 풀어내는 작가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인 라플라스의 마녀. 반전의 스릴과 함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울림을 주는 대사까지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 세상은 몇몇 천재들이나 당신 같은 미친 인간들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원자야. 하나하나는 범용하고 무자각적으로 살아갈 뿐이라 해도 그것이 집합체가 되었을 때 극적인 물리법칙을 실현해내는 거라고. 이 세상에 존재 의의가 없는 개체 따위는 없어. 단 한 개도. 지금까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라플라스의 마녀였습니다. Just one thing everybody wants. There in the bars and through the smoke screen of the crowded restaurants. It's love.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추리소설계 대가이자 베스트셀러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리디오에서도 사유의 힘을 위주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리디오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Think I wanted to stay.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